하고 아무도 없는 외로운 이 한밤을 헤매도는 하숙생 참아왔던 사연들이 흘러간 지금 그래도 못 잊는 첫사랑이 울게 하네 여자 하숙생 깊이 맺은